그대 사랑했던 걸 오래전에 얘기지 노을처럼 피어나 가슴 태우던 사랑 그대 떠나 가던 걸 모두 잊으라 시며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 한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 추억도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 이제는 잊어요